네 목소리가 들려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아프게 홀로 서 있는 나 가슴 속 몰래라 울지 말자 했잖아 바다만 보러 왔잖아